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민심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박근혜 의혹들을 기어이 퇴진시키기 위한 5차 봄국민행동과 11월 말 송역항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서울의 민주로 성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6일 박근혜 정권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거세차고 진지하게 벌일 것이며 이 투쟁에 서울에서 150만 명, 전 지역에서 20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단체는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정권에 대한 시민 불복종운동, 농민들의 농기계 총화대 진격투쟁, 대학생들의 동맹 휴업 등 11월 말에 총력 항쟁 기획을 발표했습니다.